저 울고 넘네. 주녀가 우지 마라 달래 엮으면 대장부 가슴 속을 울리는 님이여 어느 때 어느 날짜 함께 즐겨 웃어보자. 알성급제 과거 보는 헌양이라 주막집에 희미한 등장불이 자락 적시였네. 어느 때 어느 날짜 그대 품에 안기려나.